summer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ide roll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id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필로트의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팟캐스트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겨울 개편을 맞아 새로운 MC를 맡게 된 쪼꾸입니다. 진주남님이 안 보이시네요. 오늘 출연자 소개를 해볼까요, 단장님? 아, 네, 이 단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곰돌이푸입니다. 너 푸조 좋던데? 곰돌이푸조? 곰돌이푸조? 네, 곰돌이푸조입니다. 네, 저희가 컬투쇼를 이제 나갔죠. 근데 그 방청 소감이 어땠는지 좀 들어볼까요? 난 떨었어 완전. 저는 컬투쇼 들어보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직접 갔으니까요. 그냥 저는 그때 재밌었어요. 신기했고요, 진짜. 신기했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기수 다 모인 것 같은 그런 자리 모든 것 같기도 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 그때 3부 때였나? 4부 때였나? 갑자기 네. 깜짝 놀랐어. 규범이가 손 들고. 아, 질문을 해가지고. 질문해가지고. 근데 빠마 풀어라는데 왜 빠마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아니에요, 보니까요. 그리고 무슨 점집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막 이런 거 물어봐. 진짜 이제 그 정신없이께서 말하신 것처럼 지표를 삼고자 이제 물어본 건데 그게 제가 잘못 이상하게 질문을 하긴 했나 봐요.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앞에 인사할 때 필로트 네. 7기 9기 이렇게 소개한 것도 딸리고. 네. 녹음은. 아, 전 떨었어요. 떨어가지고 아, 진짜 마이크가 올 때만 해도 전혀 떨림 없. 진짜 재밌었잖아 녹음할 네, 때. 그래가지고 재밌었죠. 전혀 떨림 없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지금 떨고 있더라고. 그때 그게 이제 방송에 들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찬우 형님 이제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여행 시작하게 됐냐.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마디에 파리 살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 바로 가리봉둥 하는 것 같다 시작해서 예 네, 그러면서 좀 예 네, 당황을 하기 시작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게 되고 하면서 좀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송년 특채 연말 모임을 컬투쇼에서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이 방송을 듣고 사하고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근로자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방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디승승의 정찬우입니다. 네, 송혜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리아리 아리송혜예요. 자, 언제나 있는 컬트쇼 방청객과 함께하는 오픈마이크 시간. 오늘은 송년 특집을 향해서 단체 특집 방청객과 함께합니다. 각종 개모임 연말 모임을 컬트쇼 하길 원하는 팀이 오늘 와 계신데요. 많은 분들 각 팀 두 분씩 말씀하고 말씀 끝에 사자성어 힌트를 한 글자씩 외쳐주시면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그 네 글자를 조합해서 사자성어 5단과 정도 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샤베 077 김문철 합쳐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팀이 또 송년 특집으로 단체 방청 오셨습니다. 아, 첫 번째 팀은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 정단. 오, 이런 게 있구나. 필로트에서 오셨어요. 자,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프랑스 파리에 살면서 대학생들과 함께 자동차 캠핑카로 유럽 여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단 필로트 단장 이경택입니다. 필로트 친구들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 너무 행복했고 여행 끝나고 파리 공항에서 너희들 떠나보낼 때 많이 울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너희와 소중한 추억 나누려고 방청 신청도 했고 필로트 팟캐스트 방송도 만들었으니까 많이들 듣고 게스트로도 나와라. 사랑한다 필로트 포에버. 필로트 유럽 자동차로 대장정하는 거예요? 와. 아, 네. 그 차를 렌트합니까? 대학생만 리스 렌트랑 좀 다르고요. 리스라고 예. 예, 리스한 동안에는 그 운전자가 법적으로 그 자동차 주인이 돼요. 아, 그렇죠. 네. 아니, 우리가 지금 이나이 목도를 리스를 모를 것 같아요. 리스하면 아, 네. 왜 그래?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도 리스 차 많아요. 아, 네. 예. 아니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장정을 하는 거예요? 기간이? 뭐 보통 한 달 정도? 아, 한 달. 네. 그렇지. 오늘 몇 분이 오신 거예요?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한 22명? 야, 22명. 그냥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좀 여행을 관광만 하지 말고 여행답게 좀 해보자. 깊게 보내자. 아, 네. 어떻게 해서 이딴 걸 주관하게 됐습니까? 아, 유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여행을. 아, 유럽 살아요? 네, 프랑스 파리... 파리에 사신대잖아요. 아, 네. 그냥 여기 살 것 같은데. 여기 목동 파리공원에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화곡동 까치톤을 사는 사람 같은 말죽거리에 살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시고. 아니, 거기에 살면서 뭐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 뭐 여행도 하고요. 아하. 뭐. 돈은 안 벌어요? 뭐 돈도 버는데요. 예. 이걸로 돈을 벌진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아, 예, 돈을 벌고 있고요. 다른 일 어떤 일 하십니까? 뭐 정책 연구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정책 연구요? 리스 정책? 뭐 유럽에 뭐 좋은 참고할 만한 정책들. 아, 예. 그렇구나. 아니 이게 어떻게 그냥 대학생이면 다 가능한 겁니까? 신청하는 게 필로트 아, 네네. 돈이 개인적으로 드는 것도 있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참가비가 있고. 그럼 뭐 1년에 한 번 합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 방학 때. 네. 팟캐스트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우리가 좀 추억을 좀 많이, 있다 갔다 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 예, 갔다 온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고정 패널도 하고, 게스트로도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동영상도 찍고 하나요?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겨울방학이 이제 곧 오잖아요. 네. 이제 또 이제 계획 중이십니까? 네, 이번 겨울에도 나갑니다. 그렇군요. 유럽입니까 또? 네, 유럽이요. 유럽을 웬만하면 많이 다니셨겠어요? 예, 네, 웬만한데 거의 뭐 동유럽, 북유럽까지 다. 그렇군요. 이렇게 방학 때마다 돌면 좀 지겹겠어요? 네, 뭐 그때그때 사람이 바뀌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다르니까. 네. 옆에 계신 분과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정민선 씨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필로트 9기 A코스의 정민선이라고 하고요. 오. 여행 다녔던 곳 중에서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캠핑장이에요. 저는. 캠핑장? 네. 어디 캠핑장? 나라의 어디 뭐 지역에 있는 캠핑장? 네, 유럽의 캠핑장은 한국에 이제 찜질방만큼 많은데요. 아, 그래요? 진짜? 네. 겁나 많네요. 하긴 뭐 그 들판들이나 이런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 캠핑장에 네. 숙가마가 들어옵니까? 네, 캠핑장에서 저희 이제 여행 끝나고 나면 이제 애들이랑 디프리 술 먹죠. 네. 그게 좋죠.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야영하면서 소주 한 잔 탁 때리고 그죠? 네. 토도하고. 캠핑장. 걸음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캠핑장 이게 한 달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저희 한 달 동안 다녀요. 계속 그 갈 때마다 텐트를 치고 또 그러십니까? 네,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네, 한국의 캠핑과 좀 달랐던 점이 뭐였습니까? 한국의 캠핑은 이렇게 저희 샤워 시설이나 세탁 시설 이런 게 많이 없는데 유럽에는 샤워 시설도 되게 깨끗하고 불가마 들어오고요. 깨끗하고. 네, 그런데 이제 조리 시설도 따로 하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돼 있군요. 네. 자연 관경 경관 같은 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네. 유럽에는 하늘하고 도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지평선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렇게 딱 도로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멋있겠죠. 연말 모임 같은 합니까 필로트도? 네. 오늘 좀 연말 모임 차에서 이렇게 또 좋은 추억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좋은 추억 많이 남기시고요. 진수는 그걸 보고 우회적으로 감격에 겨워서 아니 진짜로 나는 필로트 소개하는데 그 너무 떨리시길래 이게 방송까지 나가니까 이게 너무 떨려서 우시는구나. 애들이 너무 보고 싶구나. 저도 떨었어요. 저도. 범진형도 아닌데. 전혀 떨린 게 안 느껴져. 떨리는 게 안 느껴지는데. 그래서 좀 긴장했는데 근데 팟캐스트 얘기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제가 쪼꼬 얘기할 거. 근데 컬트쇼 듣고 우리 팟캐스트 들었다라고 이렇게 후기에 남긴 사람도 네. 있고 실제로 우리 대자유 필로트 카페 회원 가입 한 거 보면 컬트쇼 보고 회원 가입한 사람들 심지어 우리 팟캐스트를 듣고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와. 신기하게. 역시 방송이. 역시. 그런 거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진짜 인기 많아요. 메이저 방송은 역시. 그러게요. 저도 광고일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선 저희가 주니까 네. 컬트 오빠도 감사합니다. 예. 네. 같은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순위 경쟁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보면 새로우신 분들이 오셨어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3회 출연했었던 7기에 참가를 했었고 이번 10기에 스텝으로 참가하게 된 박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왔어, 또 왔어. 아니 화장을 좀 하시고 오시지. 진수한 역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급하게 섭외된 7기 참가자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겨울에 갔다 오게 된 고은비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그 주변에서 쪼꼬유도 좋은데 그 여성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네요. 그치 그치. 와, 훨씬 난데요. 아 지금 되게 반가워요. 지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꺼요 마이크. 네 근데 진수 오빠 예. 10기 가세요? 예. 스텝으로 가신다고요? 예. 망했네 이제. 아 근데 컷업 하시고 네.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다 가시게 된 거지? 아 겨울을 안 가봐서 네. 겨울 기술을 가봐야겠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계속 경태기 형님께 단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게 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갖고 이번에 가게 됐어. 아 사실 우리 인증샷 그 찍어놓은 것도 있잖아. 네. 작년에 작년 겨울에 예 맞습니다. 종로에서 같이 이제 7기 네, 모임 끝나고 네. 끝까지 이제 진수랑 나랑 둘이서 남아가지고 네. 술 마실 때 닭집에서 10기 가기로 그 자리 원래 제 거예요. 아, 제가 드린 거예요. 감사하세요. 어떻게 여기 저리다도 나도 마이크 잠시만 제가 마이크 끄고 누가 쌀이냐. 아 그 좋으시겠다. 그럼 10기 갔다 오시면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여름 겨울 다 경험하게 될 테니까 네, 여름과 비교도 좀 해가지고 네, 네. 팟캐스트에서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그렇지, 같아요. 네. 우리 제가... 겨울에 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네. 되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저도 처음 가보는 거라. 저도 1년 돼서 지금 잘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네. 그럼 파이 갔다 왔으면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네. 제일 지금 10기 분들한테 그렇죠. 가장 도움이 돼. 어떡해요. 정말 도움이 안 됐어요. 아니, 그래서 아 10기에 도움이 되고 누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사람이 은비라 그래서 지난주에 바로 연락을 네. 때렸더니 고맙게도 아주 종강 나내는데 네. 단장님과 필러트를 생각해서 네. 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는 들어보셨어요? 아 제가 첫회 때는 조금 들어보다가 제가 또 워낙 이렇게 삶이 바쁘다 보니 이제... 진수 오빠가 낫네요. 아니, 아니 내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 들어요. 제가 홍보를 이제 하려고요. 이제 네. 네. 네. 아무도 안 들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현승 씨는 들어보셨어요? 현승 씨. 제가 네. 반말 하고 싶은데. 저 편하게 하세요. 아, 그래, 현승아. 아, 팟캐스트 들어봤어요? 네, 1회 한번 들어보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좀 들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러게 다들 게스트로서의 자세가 아주 훌륭해요. 저는 지금 한 시간 전에 급하게. 그렇게 했는데 뭐 한 시간 전에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아 그래서 두 분 다 일단 그 현승이가 7기 먼저 갔다 왔으니까 네. 필로트 대자유 어땠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아무래도 7기 그때 막 좀 힘들 때 갔다 왔는데 힘들 때? 한창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아 이제 막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갔다 오면서 생각에 정리할 기회도 되고 나름 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일단 아무래도 한국이 아니니까 좀 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남들 눈치 안 보고 하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람 이렇게 세상을 보는 시야도 되게 넓어지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승이랑 이런저런 얘기 여행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현승이가 그랬었죠. 파리에서 아마 혼자만의 시간을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베르사유 시 갔을 때 얘는 안 갔었거든요. 아, 그때 네, 그날 얘만 혼자 빠져가지고 너는 혼자 놀아라 했을 때 이제 목마르든가 거기 가서 와인병을 들고 아니 샌드강에서 아우 멋있게 하고 왔더라고요. 우리는 베르사유 시 갔다 왔는데 안 가길 잘했네. 상상도 못했어요. 9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까지 안 와 사람들이. 은비는요? 저는 일단 이제 학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여행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가 제가 우연히 포스터를 보고 용감하게 혼자 지원을 했던 거였거든요. 원래 친구랑 같이 가게 돼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못 가게 되면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혼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낯도 가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파리에 도착하니까 뭔가 그 자유로움이랑 뭔가 그런 그냥 자연? 자연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다 이제 좀 좁고 바쁘고 이런데 거기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아, 나 진짜 자유구나. 이런 시험도 없어. 네. 학교 안 갈 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만 좀 힘들었고 이제 다시 같이 맨날 차 타고 다니고 같이 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다 즐거운 거죠. 그래서 솔직히 부모님 떨어져서 오래 동안 여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하니까 되게 큰 것 같은 느낌 들었다고 해야 되나?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랑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코스가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모나코 갔던 아 모나코 니스 옆에 네, 제일 좋아요. 거기서 저희는 다른 데는 안 가고 열대정원을 갔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진짜 날씨도 되게 따뜻해요. 겨울에 갔는데도 남쪽이니까 네 많이 이렇게 춥지 않고 따뜻하고 완전 다 그 자연이에요. 진짜 자연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어디 무슨 동화 속이나 이런데 와서 되게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 되게 그렇게 바다도 엄청 보이고 이렇게 초록색들과 나랑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는 그것 때문에 사진도 진짜 많이 찍었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조가 거기서 아주 놀면서 아주 재미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한 겨울이었는데도 그때 1조 애들은 그 모나코 바닷가에 들어갔나요? 어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프랑스 관광청에서 아, 영화 언니. 영화가 그거 응모했다가 아 맞아. 막 당첨돼. 근데 그때 당시에 한창 프랑스 관광청에서 페이스북 통해가지고 이벤트 할 때 우리 필로트 출신 애들이 매주 그거 올렸는데 항상 몇 명씩 당첨이 됐어요. 타이밍 좋았다 진짜. 거기는 꼭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저희 조에서도 다 어디가 제일 좋았어? 하면 모나코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펜션도 좋았죠? 네 일단 숙소도 좋았고요. 겨울 때는 이제 여름과는 다르게 숙소를 잡아서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저희 여러 가지 집에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네, 여러 가지 집에 살면서 그런 좋은 집에 살아보기도 하고 좀 그런 데 살아보기도 하고 이제 재밌는 경험이에요. 겨울 정말 색다르고 재밌어요. 화장실은 다 안에 있죠? 네, 화장실 다 안에 있고요. 다 여름 갔다 온 사람들. 네, 그리고 그 캠핑카 같이 생긴 캠핑장에서 이제 살 때도 있었는데 파리에서는 네, 캠핑 파리스에 살았는데 침대도 다 있어요, 안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불편 없어요. 안에 샤워도 다 있고 공동 샤워실도 있는데 공동 샤워실도 깨끗하고 되게 외국엔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지금 다 우리 은비 빼고 다 공감 못하고 다 여름에 갔다 왔거든 7개국이. 파리 있을 때 캠핑장 같은 캠핑장. 아 캠핑 파리스 거기요? 응. 아, 그때 아, 그 파리 동부 있던데. 그 입구 쪽에 있는 거. 아 캠핑 파리스트. 네. 아 입구 좋아요. 입구 쪽에 있던. 네네 맞아요. 아, 우리는 그 안쪽에 있는 텐트장을 저희 이용했었고. 그때 그 등을 찌르던 돌덩이들이 아직도 쳐지지 않아요.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같은 필로트인데도 그게 느낌이 달라요. 여름에는 그 텐트에서 자는 그 낭만이나 그 여름에 다 같이 이제 어울려지는 어우러지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겨울철에는 이제 펜션이나 모비룸에서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단란한 네, 가족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게 좀 다르죠. 네. 저는 또 궁금해요. 7기 현승이는 규범이나 뭐 진석도 말고 또 다른 좋았던 점? 제일 기억에 남는 곳? 일단 제 기억에 남는 곳이라면 저는 아무래도 런던. 아 봐, 다르다. 뭐 둘은 뭐 스위스 뭐 인트라. 난 런던에서 얘랑 술 마신 거밖에 안 나서.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술 마신 게 기억이 남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렇게 술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술을 마시면서 소개인이 얘기도 털어놓고 좀 더 진짜 그치, 그날 한국에서는 재밌었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한국에서 한강 옆에 있는 술집 가서 우리 막 한강 술 먹고 할 수 있는데 한강 앞에 가서 술 마시면 진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물론 그 사람이 볼 땐 진상이고 우리가 알아보잖아 거? 우리가 거기서 한국 사람 진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게 낭만이야 낭만. 런던이 저도 진짜 좋았거든요. 런던 네 왜냐면 이제 차 좋았어요. 놓고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다 까막눈이잖아요. 이제 아, 그나마 반가운 거지. 그나마 반가운 거지.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 피카델리 서커스에게 그 무한 와이파이 써보셨나요? 아, 아니요. 엄청 좋은데. 아, 그래요? 거기 막 한 3시간 동안 앉아있다 왔는데 막 우리. 거기서 올림픽 그 선수들도 만났잖아.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올림픽 유명한 선수인지도 모르고 금메달 리스트인데 혹시 학생이시냐고. 금메달 그 양궁 금메달 리스트인데 예. 선수이시냐 그 학생이시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되게 떨뚜름하게 아니라고 하길래 아주 혹시 그러면은 그 티켓 구할 수 있냐고 하니까 뭘 차고 있어요 여기다가 목에다가 가만 보니까 옆에 있던 애가 저거 선수 아이디 카드 아니냐고 그러니까 혹시 선수이시냐고 선수라고 하고 아 혹시 뭐 하시냐고 하니까 뭐 하시냐고 양궁 했다고 했는데 김범민 선수랑 오진혁 선수였는데 금메달리스트 금메달을 딴 직후에 아, 우리는 네. 여행하고 있어서 몰랐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영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같이 사진 한 번만 찍어달라고 해갖고 같이 사진 찍고 막 네. 몰랐는데 런던 어디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 런던에서요. 피카딜리 서커스. 무한 와이파이. 이거는 마치 은총. 진짜 좋아요. 아니, 그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에 보면 거기 뮤지컬. 네, 뮤지컬. 네, 맞아요. 오페라 유령. 나도 오페라 유령. 네. 저도 오페라 유령. 최고 최고. 좋았어요. 최고. 형 저희 그때 술 마셨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오페라를 포기를 하고 뮤지컬을 포기를 하고 술을 마셨죠. 네. 근데 그 런던 캠핑장에서 현승이가 만들어줬던 그 라면 중인가? 그거 진짜 맛있었는데? 네, 맞아요. 장난 아니죠. 레시피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니, 그거는 네, 따로 카페 올려주세요. 페이스북에 레시피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더 시식할 기회를. 런던 갔을 때 뭐지? 그 처음에 이제 2층 버스에 대한 그 로망 있잖아요. 처음에 가서 아 이거 타봐야지 하고 처음에는 이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탔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가기 귀찮으니까 아예 2층 버스 타고 저까지만 가자 이렇게 타고 그냥 올라가서 가고 나중엔 2층까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냥 런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거라서 처음에는 되게 로망 가지고 뭐 2층 올라가서 맨 앞에 가가지고 그치 2층에 맨 앞에 네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1층에 타고 빨리 내리고 약간 재밌었어요 런던 진짜. 그렇죠. 그런 애들도 봤어요. 예. 네. 그 런던에서 버스 타려고 네. 그 런던은 이게 자동차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네. 그래서 딱 이쪽에 서가지고 왼쪽을 쳐다보면서 버스 언제 오나. 네, 곰돌이프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아까 전에 모나코 갔다 오셨다는 거죠. 네, 네. 모나코는 그 몬테카를로 왕국 거기 말하시는 건가요? 네, 그 저도 듣긴 들었는데 저희는 모나코에서 그 열대 정원밖에 안 갔어요. 네, 아, 그 도시 자체가 모나코 그 도시 자체가 거점 그, 도시가 모나코 아니 그때 거점 도시는 니스였고 네 맞아요 니스였고 니스 근처에 가볼 만한 데가 참 많이 있어요. 니스 자체도 그렇고 니스 좀만 올라가면 생폴 드방스라고 화가들의 마을 거기도 참 좋고 아, 거기 진짜 예뻐요. 세잔 그다음에 거기 그 유명한 화가가 생폴 드방스의 그 무덤도 있는데. 아 고흐 아니에요 그 자 생폴드방스에는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생폴드방스에 어느 화가의 무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맞히면 뭐 있나요? 아 ARS로 전화 주세요 지금. 샤갈 아 샤갈 색채의 마술사 샤갈. 샤갈 아 그분 화가였구나. 아 진짜 술만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국외로 그럼 니스 갔어요? 저희 니스랑 깐느를 갔는데 어디지? 캠핑장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 좀 힘들었어요. 나오는데 되게 힘들었겠다. 니스에서 80km 떨어진 곳? 거기 좀 힘들었어. 그때 원래는 니스를 가는 게 아니었는데 가고 싶다고 이제, 해서? 아니 중간에 우리가 이제 아, 근데 페리에서 이제 페리 안 타고 니스를 들렸다가 바르셀로나 가는 걸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이제 알아봤는데 그때 가장 니스에 많이 몰릴 때라 캠핑장을 겨우겨우 그 이제 확보를 했는데 갔더니 오 땅이 다 돌이에요 돌. 그래서 텐트 치는 데 가장 고생했어요. 그때 나는 단장님이 빡침을 봤어. 내가 지금까지 텐트 치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건 처음이었어. 우리 로마 때도 이게 안 들어가가지고 망치로 안 들어가지고 로마는 뭐 캠핑에 고수가 안 들어갔다니까요. 실장님도 막 안 들어가. 나랑 실장님이랑 그게 치면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결국 우리 그냥 거기 잤어요 그냥. 그냥 애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실장님이 나랑 빨리 우리 거 친 다음에 애들 빨리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냥 빨랫줄 있잖아요. 텐트 옆에 빨랫줄. 빨랫줄 나무에 묶어가지고 애들 무게로 눌렀어요. 그냥. 텐트 안 날라가게. 전 텐트에서 앉아가지고. 편하게 하셨네. 네. 텐트도 텐트 나름 맛이 있죠. 네. 그 좁은 데서 한 10명씩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오늘 니스 뭐 런더 이쪽은 아닌데.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닌데.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저의 이게 7기 고기 갔다 오고 8기도 갔다 오고 근데 다음 또 기수에 참가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현승이? 저도 참석 예정. 10기 가실 거예요?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10기? 네. 겨울? 네 이번에. 아 처음 듣는 얘기세요? 오늘 안 친한가 봐요. 말했잖아요 그때 전화했을 때 갈 수도 있다고. 아, 이번 10기에 유독 7기가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필로트 다녀와서 또 가고 네. 싶다는 생각이 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일단 재밌어요. 아, 그 말은 나도 하겠어. 오, 진행이 김준환보다 난데? 어, 그러게요. 어, 뭐, 훨씬 더 매끄러운데. 참신하고 뭐 이런 마음 같아요. 라디오 DJ 같아. 네. 포스가. 일단 뭐랄까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일단. 일단 그 7기 갔다 와서도 일단 한 번 더 가고 싶다, 갔다 와서도 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는데 한 번 더 가면 또 다른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갔다 와서 쉽게 말해 유럽은 이런 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면 네. 할 얘기가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또 막 그리워지는 간절해지는 거야.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추억을 계속 또 한 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두 번 갔다 온 규범이는 뭐 어땠나요? 저는 일단 그때 제가 때마침 그때 엄청 유럽아리 하고 있을 때 간 거잖아요. 두 번 다 여름을 가셨어요? 네. 아... 이제 처음에 이제 국이 A 코스를 이제 공연 빠빠이 보내고 나서 엄청 아 진짜 한번 너무 또 가고 싶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마침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도착하니까 이제 그때 7기 때 처음 도착했을 때 기억하고 이제 지금 기억하고 막 계속 겹치고 이제 같은 도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가본 파리라든가 어, 런던 아니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막 이런 데 같은 경우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같은 데서 계속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7기 때 생각이 그러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유럽아리가 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 그래요? 그럼 또 가야겠네. 또 가고 싶어요. 저도 또 가고 싶은데 이번에는 진수 오빠가 다녀오시고요. 근데 두 번 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한번 갔다 왔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이건 필요 없는지 이런 걸 되게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10기들한테 제일 관심사가 짐을 어떻게 쌀 것인가 뭐가 필요할까 아니 단톡방에다가 10기 단톡방에다가 저를 초대하셨길래 이렇게 인사했는데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겨울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일단 뭐 나머지 뭐 여행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조별로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그런 건 알려드릴 수 있겠는데 준비물로 세세한 거를 제가 이게 선뜻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면 사실 필로트는 별다른 준비 없이 와도 사실 여행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3기 7기 갔다 왔던 네. 친구가 또 세 번째 가는데 이 친구는 첫 번째 갔을 때는 진짜 별 준비 없이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렇게 왔었다가 두 번째 때는 조금 준비하다가 지금 세 번째 되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조언들 빨리 모이자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결정적으로 준비를 많이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숙소랑 이동 수단이 일단 기본 있고 코스 일정이 다 잡혀 있고 거기서 이제 가고 싶은 곳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도 주고 하니까 그다음에 준비물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크게 뭐 여행 MT 뭐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MT를 오래 간다. MT를 오래 간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거니까 뭐 기본적인 것들을 그 준비물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좀 일종의 불안감? 이런 거 가져가야지 않나? 이거 가져갈 필요가 있나? 그러다 보면 짐을 들고 가게 돼요. 그렇죠. 진짜. 짐이 뭐다? 짐이 짐이 되는 거죠. 그쵸, 짐이 진짜. 저희 조야 오빠는 처음에 이제 저희 사전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들고 갈까? 저것도 들고 갈까? 제가 맨날. 제발 이민 가는 거 아니라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아 집에 계시는 부모님 뭐 쓰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결국 다 놓고 왔는데도 짐이 캐리어 두 개 나왔거든요. 많다. 캐리어를 두 개 끌고 갔다고요? 아, 그 오빠는 캐리어 하나에 그 망치라고 하나? 그 운동선수들 큰 국가대표 수준의 그거를 저희 서울역에서 만나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너무 짐 많아가지고. 그리고 캐리어 큰 거 들고 오면 차에 못 실으니까. 저희는 애들이 캐리어를 한 개 들고 오면 대신 28인치? 막 27인치 큰 거 들고 가가지고 짐 쌓기 처음에 할 줄 모르자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치. 다들 그런 에피소드 있지 않아요? 여름에도 짐이 많으나 많이 나와요? 저희는 텐트까지 실어야 되니까. 텐트까지 가지고 가는구나. 그다음에 뭐 식기도구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식기도구가 펜션 모비룸 안에 이제 기본적인 식기도구는 다 조리시설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안 가져가도 되는데 겨울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부피 큰 옷을 챙겨오다 보니 여름에는 또 이제 여름에도 또 옷 많이 챙겨오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짐 쌀 때 요령은 일단은 가장 줄인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싸봐요. 싸본 다음에 두 번째 더 싸봐. 여기서 한 절반으로 한번 줄여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더 싸보고 그 다음에 또 싸보고 그 다음에 또 요령 중에 하나는 조단위로 공동 그 준비물 이렇게 리스트를 쭉 짜서 짐을 최대한 나누세요. 네. 네, 뭐 드라이기도 뭐 조원들 다 갖고 올 필요 없잖아요. 맞아. 네, 조에 한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뭐 노트북도 그렇고 DSLR도 그렇고 이렇게 그다음에 심지어 뭐 샴푸, 린스 이런 바디 클렌저 일회용으로 준비하면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바로 버리면 되니까. 저희는 마트 가서 단체로 샀어요. 여자 그치? 거 한 여자 팀 하나, 남자 팀 하나 이런 한국에서? 식으로. 한국에서? 아니 유럽에서. 올해도 유럽에서. 저희 주위 갔을 때도 그냥 유럽에서 현지에서 바로 사서 딱 사서 쓰다가 다 떨어지면 하나 더 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사진을 추가로 찍어야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세 명 정도 뽑아서 갔는데 한 명은 배터리 잊어버리고 한 명은 또 중국 공항에서 카메라를 잊어버리다 찾았어요. 저희가 비행기 두고 내려가지고 웅녀리가 타고 있어요. 환승하는데 그리고 한 명 이제 오빠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자기 몸 간수하기 힘든 거야. 카메라까지 간수할 수가 없어. 내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잠시 너무 더워서 이제 밀어뒀다가 나중에 날이 잘 풀리려고 하니까 그때서 카메라 들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좀 힘들어도 카메라 좀 많이 찍을 걸 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사전 모임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리미리 보면 되게 반가워요. 진짜 공항에서 보면 꼴랑 두 번? 세 번? 이렇게 봤는데 막 내 가족 같아 막 이제 맞아. 막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자주 만나서 미리 토론도 하고 짐을 나눠가는 게 최대한 좋을 것 같아요. 짐 관련 에피소드 없어요? 뭐 정말 쓸데없는 거 들고 와가지고 쓸데없는 거는 잘 모르겠고 먹을 걸 이제 저는 겨울에 갔으니까 이제 많이 안에서 더 많이 더 해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라면을 더 많이 사갈 거랑 김치를 더 많이 사갈 걸. 이거 두 가지는 진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치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조금씩은 먹거든요. 그래서 좀 막 계속 조작 오빠가 아 이 정도면 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분명히 김치 먹고 싶을 때인데 계속 이랬는데 아니야 이 정도면 돼 계속 그래요. 나 결국에 나중에 김치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니까 막 김치찌개를 해먹었어요. 그건 엄청난 사치였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사치예요. 김치가 없으니까 그걸 국물에 해먹으면 어떻게 바보같이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김치를 좀 많이 사가지고 라면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라면을 좀 많이 사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은 아무리 많이 사가도 모자랄 일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저는 7기 뭐 카레만 해 마지막에 카레만 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저희 조도 한 거의 끝물 끝물 가면 거의 웬만하면 카레만. 거의 계속 카레만. 근데 우리 조에는 그 요리를 좀 할 줄 아는 애가 있어. 너도 잘. 네, 저희는 천주. 네. 저녁 밥은 항상 푸짐하게 먹고 아침만 이제 좀 그 카레 뭐 이런 걸로. 저희 조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굉장히 입이 이만큼씩 나와가지고 다른 조는 뭐 먹는데 우리 조는 어쩌고 계속 이랬었어요. 먹는 거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이제 사전 모임을 하면은 각자 한 번씩 정도는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좀 생각해서 한 번쯤 스페셜 요리를 한 번씩 해주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하긴 여기는 다시 레시피를 그러니까 유럽에서 해먹은 간단하게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들 있잖아요. 네. 저희도 운영진도 한번 정리해서 한번 올릴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괜찮네요. 예, 각 조별 가능하면 좀 올려주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매뉴얼북 그 있잖아요. 이 책 이름 뭐더라? 멘토는 대자유다. 이 책에도 그 레시피 좀 있어요. 네, 저희 그거 네, 보고 봤어요. 좀 참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막 야간 매점 같은 거에도 간단한 요리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걸로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요리 대결? 그러니까 요리 대결을 우리 몇 번 했었고 또 구기 에이코스 때는 다 같이 이제 단합대 겸 회식 해가지고 네. 조별로 이제 음식이랑 안주랑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뷔페처럼 해가지고 다 같이 먹은 적 있었잖아요. 그때도 만들어서 그치 다 회식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뭐였더라? 근데 단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저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이 A 코스 때 먹었던 음식이 가장 맛있었다고. 많이 맛있었어. 진짜죠? 그게 그 생페이시메어 그 축구장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 때쯤 애들이 오 요리 실력이 쪼꼬우유는 원래 잘했고 다른 조들도 준비해가지고 온 음식들이 오 대단했어 그때. 그 저는 프랑스에서 짜그리 찌개를 먹을 수 짜그리찌개.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짜그리 찌개 뭔지 알아요? 돼지고기 넣고 김치 넣고. 네, 되게 자작하게 끓이는 건데 맛있더라. 맛있더라고요. 난 실장님의 그 떡꼬치. 맛있었어. 떡꼬치를 야. 떡 강정. 아 내가 나는 야심에 차서 잡채를 잡채. 준비했단 말이야. 잡채를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한번. 오 잡채예요? 바로 옆에 있던 실장님의 닭꼬치 보고 우와! 맞아요. 유럽 가서도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정 못 참아가지고 한인 그냥 식당 가가지고 저도요. 막 사먹어버렸어요. 네. 마음 얼마씩 주고 그냥 네. 맛은 정말 한국에서는 네, 사 먹을 맛이 아닌데 정말 맛있는 거예요. 김치찌개는 김치국이고 그냥 요리를 못하니까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서 아점을 먹어요. 먹고 나가서 저녁은 햄버거.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는 햄버거를 꼭 먹었어요. 난 진짜 햄버거 먹는 게 너무 아깝더라. 나도. 근데 햄버거 제일 싸잖아요. 그래서 원유 그 마트 가서 네? 고기를 사면 고기를 더 푸지게 먹잖아요. 차라리 케밥이 더 싸기도 하는 저희는 햄버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어서 일단 햄버거를 많이 먹으면 나트륨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지고요. 살이 쪄요. 그래서 저 피자랑 맨날 냉동식품 피자랑 햄버거 많이 먹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한 6개월 넘게 동안 햄버거랑 피자를 안 먹었어요. 너무 지겨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준비해서 가면은 내가 봤을 땐 겨울철이니까 사실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점심 먹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좋거든요. 그래도 배고프더라고요. 그치 배고프지. 많이 먹었어. 많이 먹더라고. 네. 그것 때문에 살찐 게 아니라 식탐 때문에 살찐 거야. 겨울철에는 내가 봤을 때 그 본 도시락 챙겨가면 거기다 밥 따뜻한 밥에 국물이라도 따뜻한 거 챙겨가면 아, 배고프다. 아 먹는 얘기 그만해. 지금 먹는 얘기 아니고 지금 준비물 얘기했는데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가서 막상 가면은 맞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이제 여행할 때 준비할 때 많이 간간한 게 먹는 거긴 하지. 솔직히 짐이라 해봐요. 옷인데 옷에서 뭐 그런 거. 옷 많이 갖고 온 사람 많아요. 패션쇼 하려고 매일 갈아입는 애들. 네. 그리고 전... 나중에 가면 두 벌 갖다 계속 들고 있는 애들. 후둥 필수. 근데 여름에 가면은 옷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좀 여름에 가면 멋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욕심은 나요. 겨울에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루 있을 때는 3일 정도? 아 그리고 겨울에 저도 뭐지 롱부츠 여자가 많이 신잖아요. 근데 굽 있는 거 가져가면 절대 못 신어요. 제가 욕심을 내고 코트랑 구두를 싸가지고 롱 이거 부츠에다가 굽 있는 걸 싸가져왔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이제 나도 한번 멋을 보고 사진을 좀 찍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한 번도 못 신었어요. 다 돌길이고요. 그리고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운동화랑 꼭 챙겨주시고 여성분들 굽 높은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편안한 신발이 좋아요. 네, 편안한 신발. 좀 발이 시릴 수도 있으니까 긴 부츠나 어그 정도는 괜찮은데 어그가 괜찮아요. 네, 그런 굽 높은 거 절대 멋부리다가 이제 고생해서 죽는 거 이제. 그러니까 딱 갈 때 여행할 때는 그 뭐 파리 시내나 아니면 이런 데서 런던 시내에서 입을 만한 뮤지컬 볼 때 입을 만한 옷 한 벌 정도는 챙겨가고 뭐 이렇게 네. 한꺼 부릴 수 있는 옷. 그다음에는 좀 활동하기 편한 옷들. 이런 것들 챙겨가는 게 좋아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저는 코트를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래서 계속 저 오늘 입고 온 이 패딩으로 이 뚱뚱이 패딩이라고 제가 부른 거거든요. 이 뚱뚱이 패딩만 계속 입었어요. 이제 그 코트를 그 부츠랑 같이 못 신어가지고. 그리고 잘 보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머플일 이유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선글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썹은 솔직히 예의상 그래야 되니까 눈썹 마스카라라 립스틱. 그쵸? 저 곰돌이 푸조 알 거예요. 제가 네. 파리 캠핑장에서 웬 시커먼 누나 한 명 봐가지고. 갑자기. 아, 지금 상황 혹시 이렇게? 지금 아니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그냥 화장 안 해도 돼. 화장 안 해도 돼. 왜요? 왜요? 아, 예전 기수들도 보면 아 여자애들 이렇게 막 그 뭐지 고데기 챙겨오고 막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 파리 초반에 그렇죠. 며칠 좀 하다가 안 해. 화장 좀 초반에 좀 하다가 안 해. 오빠 나 오늘 안 신었어요. 그게 그냥 일반 일상 거. 침 흘리는 거 다 아침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뭐 이런 거 다 보는데 뭐. 가도 돼요, 그럼. 진짜 보면은 갈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A 코스는 이제 갈 때 보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봤잖아요. 제가 파리 와가지고 갈 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얼굴 기억하고 있는데 이뻐 그때 돌아 아 이제 파리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초코우유가 있고 막 나는 다들 막 여자들 카카오 머리 카카오 퍼센테이지 92%였어 그때 그때 막 여자들 다들 앞머리 이제 다들 내리고 있었는데 앞머리에다 이제 핀 꽂고 다 이마 까고 있고 아, 칫솔질 하면서 캠프장 걸어가는 거야 이제 막 다른 이제 형들도 이제 보면 이제 갈 때 그래도 좀 괜찮게 좀 입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냥 무슨 집에서 슈링. 집에서 그냥 야 이러다 이거 우리 김사진이 갔다가 다 한 해분 녹화가 아, 녹음이 진짜. 끝나겠는데 그 좀 정리를 좀 네. 해보면 얘기해주세요. 네. 일단 좀 국내에서 가져오면 좋은 것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밥통이에요. 네. 전기 밥통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져가는 네. 게 좋죠. 그다음에 겨울 때는. 그렇죠. 왜냐면 냄비밥 잘 안 돼요. 예. 어... 냄비밥도 맛있긴 해요. 네. 처음엔 또 이제 잘 못하기도 하고. 거기다 돌 올려서 하면 되겠지.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되게 설익은 밥이 돼가지고 못하다가 애들이 찾아낸 게 이게 아, 밥돌, 밥돌이라고요. 그럼 우리 차에 계속 태우고 댕겼는데 밥할 때마다 올려. 그좀 되게 잘 돼요. 근데 이건 좀 선택을 해야 돼요. 밥통을 가져갈지 말지는. 저는 그러니까 추천해요. 네. 가져가면 일단은 밥하기도 편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 차 안에서 인버터 연결하면 취사는 안 되지만 보온은 가능하거든요. 그 어느 정도 사이즈만한 거를 가져가는 좋은들 먹을 만한 거죠. 한번 먹을 만한 건 그냥 전기밥솥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네네. 근데 그걸 해야지 왜냐면요 오빠들이 진짜 짜증이 많이 난 게 냄비밥 잘 안 돼요.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 안 돼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에 밥 빌리러 많이 왔어. 네, 밥통 좀 빌려주세요. 막 밥 좀 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한 번씩 해 먹을 만한 그러니까 조그만 규모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거 한 잔 6, 7명 되면 한 6, 7인용 정도 그럼 비행기에 태울 때 좀 이제 부서질까 걱정이 되잖아요 전기니까 어떻게 사는지 뽁뽁이로 잘 네. 사면 되지 뭐. 아, 뽁뽁이로 동그랗게 막 이렇게 그 밥통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유럽에서 구하기 어려운 양념들 있잖아요 고추장 된장 간장 마늘. 네. 아, 마늘은 왜? 유럽에 많어. 나도 모르게 펀 넘어갈 뻔 했네. 근데 우리나라 마늘만큼 형이. 뭐, 고춧가루, 참기름, 이런 거 있잖아. 김을 다들 좋아하잖아. 김, 그치. 김. 깻잎, 이런 거. 네. 이런 거 챙겨가면 멸치. 그니까 육수 낼 수 있는. 이런 거 챙겨가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 많이 나왔던 라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오면 좋고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젓가락. 맞아요 젓가락 왜냐하면 그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젓가락은 없고 숟가락도 걔네들 입이 엄청 큰지 이따만한 것 밖에 없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수저는 좀 챙겨가는 게 좋고 개인 거를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젓가락도 막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같은 것도 몇 개 정도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식은 뭐 그런 것들 좀 챙겨가면 되고 카레가루나 뭐 짜장가루 같은 거 챙겨가면 그런 거 있으면 좋죠 삼분카레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 이제 현지 마트에서 당근, 양파, 감자, 뭐 파 이런 거 다 살 수 있고 고기, 밀가루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를 그 돗자리는 저희는 진짜 마트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돗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겨울엔 필요 없어요 네, 아 그래요? 안락하게 집이에요 침대도 있고 침대도 있구나 그럼요 침대. 어딜 가나 침대는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침낭을 좀 하나 정도 챙겨오면 괜찮아요. 네, 저희는 다 침낭 챙겨갔고요. 추우니까 이제 수면 양말 꼭 수면 양말, 챙겨야 그치.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 네, 그거 발이 시려워요. 그러니까 발이 시려우니까 네. 기내에서 주는 거 들고 가면 되나? 그것도 되긴 하는데 두꺼운 게 좋아요. 좀 털 있는 좀 따뜻한 거 있잖아. 수면 양말 신고 뭐 그 기내용 좀 깜찍한 수면 바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좋아요. 그거 괜찮아요. 수면 양말 바지 좋고 양말을 많이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면 양말을 네, 많이 수면 챙겨. 양말 그리고 왜냐면 이제 다 실내 들어오니까 냄새 나요. 그러니까 많이 갈아 신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말 많이 챙기시고 수면 양말 수면 바지 좋고요. 옷은 무조건 따뜻한 걸로. 저는 패딩 입고 잤거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여름 때 가면은 빨래를 하면 금방 마르잖아요. 너무 빨리 마르죠. 그죠. 근데 겨울에는 잘 안 마르잖아요. 그럼 계속 입으면 돼요. 잘 안 빨면 되는 거? 아, 네트 가져가면 되겠네. 잘 안 빨아도 되는 거. 심지어 예전에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딩 하나 딱 갖고 와서 한 달 내내? 네. 그것만 입어. 그것만 입으면. 근데 이제 니트 같은 거는 이 안에 뭐 히트텍이나 요즘 얇은 거 잘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금방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니트 몇 개랑 그런 네. 속에 입을 얇은 옷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은 네. 그것만 빼버리지 있으면 되겠다. 네. 나도 지금 빼. 빠르세요. 마트에 빼브리지 잘 찾기 힘들더라고요. 외국 마트에는. 아, 왜 있어? 많던데요? 있는데 냄새가 너무 아, 우리 취향이 아니야. 우리 취향이 아닌데 그런 거 하나 가져가면 좋죠. 일단 얇은 걸로 많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 조끼 같은 것도 이제 여기 동에서 동 갈 때 이제 막 입고 막 돌아다니는 게 좋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걸로 많이 하면 돼요. 겨울에도 필로트 혹시 후드 주시나요? 후드 네, 있어요. 빨간 봐. 후드. 이번에 겨울엔 빨간 후드. 안 털 들어 있어요? 기모. 오. 아, 이 정도예요? 입고 올까요? 여름에 기모하면 덥잖아. 아, 여름에도 기모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구하기 쉬운 것 마트 가면 다 있어. 사람 사는 네. 곳이다 보니까 거의 뭐 샴푸 뭐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 다 있어요. 네, 소금 그래서, 뭐 이런 거 다. 또 네, 대용량으로도 많이 팔아가지고 한 달 내내 쓸 정도.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조금 조금씩 챙겨가는 것보다 거기서 이제 맞아요. 통을 네. 같이 사가지고 아, 네. 너무 많은 거는 뭐 다른 조각 나누던가. 네, 저희 잼 같은 네. 거 그냥 현지에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잼, 훨씬 맛있고. 네, 훨씬, 맛있고. 훨씬 잼, 꿀. 네. 뭐 이런 것들은 유럽 특히 프랑스가 되게 유명하고 좋아요. 사가지고 가면 괜히 무겁고 그러니까 땅콩 잼 같은 거 진짜 거기도 막 크고 맛있거든요. 그렇지. 약간 로션 사소한 건 그냥 로션은 꼭 챙겨가야 될 것 같아요. 로션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야, 유럽 그 얘기 해주려고 했어요. 여자들 보면 화장품 되게 많이 들고 가거든요. 기초 이런 거. 근데 자기 맞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거기 파리 가면 아, 얘기해도 되나? 몽주약국이라고. 아, 잘 알죠. 예. 어, 거기 알죠. 가면 더 좋아.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좋은 그쵸, 제품 살 수 예. 있어. 몽주약국에. 저 좀 있어요. 아, 저 유리 이런 말해도 돼요? 성 유리아주 진짜 좋아요. 뭐 얘기는 사실 몰라. 그게 뭔지 몰라. 입에다 바르는. 근데 그게 진짜 좋은데 한국에선 그 살려면 13,000원 정도 해요. 올라가지고 12,000원, 13,000원인데 거기 가면 7,000원 정도 살 수가 있어요. 세 개 2유로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엄청 싼 편 아닌데 한국보다 싸니까 그래서 아빠가 약간 장난식으로 저한테 은비하고 100개 사오라고 장사를 하겠다고 100개를 사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지인들도 주고 선물로 그게 딱 좋은 것 같아. 100개만 사와 했는데 제가 진짜 100개를 사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50개를 샀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 아직도 있는데 그 유리아주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몽주약국 가면은 유리아주를 꼭 사서 네, 사람들 그냥 기본적으로 다 집던데 네 그러니까. 유리아주는 그거나 여자들 수분크림 그러니까 엄청 건조하니까 수분크림 웬만한 거 그리고 다 살 수, 거기서 살 수 있으니까 달팡크림이라고 그거 언니 너무 비싼데 근데 그게 한국보다는 싸니까 그리고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 크게 세일하는 기간이 여름에 한 번, 네, 겨울에 맞아요. 한 번씩 있어요. 한 달 동안 세일을 하는데 항상 필로토 오는 그 기간에 해요. 그래서 했어요? 나도 모르지. 샹젤리제 가면은 그 거의 모든 마트가 최소 40% 최대 70%까지 와. 할인하고 있어요. 유럽 전역이 거의 그래요. 그래서 난 뭐지? 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전자 처음 도착해가지고 네. 운전자들 이제 운전자 교육 겸해서 처음에 이제 마트에서 장본 알려주려고 까르프. 거기 데려간 날이 세일이 시작한 날이어서 그날 주차장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때 교육하러 갔다가 좀 애 좀 먹었었죠. 네. 전 여름에 갔는데 폴라폴리스 6유로에 샀어요. 그러니까 그때 환율로 9,000원. 근데 한국 거보다 훨씬 따뜻하고 훨씬 좋아요. 그래 엄청 세일을 하고 그렇죠. 유럽에서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명품 아니더라도 네. 잘 이름 모르는 이런 중저가 네, 브랜드 중에서도 실적으로 이렇게 질이 괜찮고 좋아. 이런 것도 괜찮이 많이 있어요. 네. 세일 기간에 그런 거 잘만 해서 하면 우리가 더 짐도 줄일 수 있고 더 괜찮죠. 그리고 여성 참가자들 같은 건 이제 뭐 남자들보다 옷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저는 여름에 갔는데 여름에 가도 저는 세 세트 정도 세 벌 아래 위로 세 벌 정도 들고 와서 돌려서 빨아 입고 하니까는 그래. 겨울엔 잘 안 마르니까 그래서 전 많이 가져왔어요. 후회했죠? 네? 후회했죠? 아니요. 아까 코트 안 입었다고. 네? 네? 코트 안 입었다고. 코트요? 아 부츠를 안 신었다 그랬나? 네 부츠요. 부츠를 못 신었어요. 근데 저는 고지시켜서 부츠랑 코트를 같이 해야 되는데 부츠가 없으니까 코트도 못 입었죠. 아, 그래서 은미 씨 몇 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속옷이요. 저 일곱 개요. 일곱 개나 들고 왔어요? 네. 월화수목금이니까. 월화수목금. 아, 빨아 입을 생각 안 했나? 아니, 빨긴 빠는데 이제 겨울에는 솔직히 여름보다 빨리가 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빨기도 하고 또 해도 잘 안 마르고 또 저희는 여기 다 남자들도 다 같이 자지 않았어요? 아니 저희 텐트는 남자 텐트 따로 여자 텐트 따로 있어요. 아, 저희는 조끼리 잤거든요. 그러니까 빨래 방 돌려니까. 방은 구별했지 남녀. 네, 네 그건 네 그렇죠. 네네네네네. 그렇죠. 왜냐면 큰일 날 봐요. 혼수가 안 돼 혼수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같이 치다 보니까 이제 빨래 널기가 참 속옷 같은 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좀 많이 네, 우리는 상관없어. 근데 부피가 아니 부피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네, 속옷 같은 거는 딱 가족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속옷이든 뭐든 그냥 다 널었는데 그냥 텐트에다가. 그거 좀 남자분들은 그럴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니 남자도 그렇고 아니 여자애들이 그랬다니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 남자고 여자고 좀 지킬 건 지킵시다. 근데 보통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좀 조심해서 수건을 같이 덮어놔요. 여자들 널다가 여행 한 중반 넘어가 종반쯤 되면 귀찮아.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네, 네. 지켜 기본적인 것도 네. 지켜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옷걸이 같은 건 좀 챙겨 와서 미처 예, 못 마른 옷들은 자동차 이동하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빨래줄을 갖고 오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 때 저희는 빨래 널기가 약간 그래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빨래줄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옷걸이 해가지고 쭉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빨래줄을 갖고 오는 게 좋죠. 역시 빨래줄. 겨울 갔다 온 사람이 있으니까 좋구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여름밖에 없어가지고 힘들 뻔했는데. 저는 선글라스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꼭 챙겨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해가 그러니까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바이저 이거 내려도 직방으로 네. 앞에서 직선에서 쭉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률이 썬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앞률인데. 아, 그렇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썬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럽 서양 애들은 햇빛을 좋아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특히 또 눈이 와 있는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게 춥진 않더라도 이 눈 때문에 눈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든 겨울이 좀 필수. 좀 멋이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챙겨보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 여기서 집 얘기 그만하고 이제 오늘의 여행지 본격적으로 여행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집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너무 진짜 너무 많이 했어. 맨날 밥 먹는 얘기만 하고 이제 이번에 갈 때는 저희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다들 7기 갔었죠? 예, 네, 갔었죠. 8기 갔어요? 네, 갔어요. 9기도 갔어요. 네.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제. 갔다 왔네요. 아, 일단 가장 최근부터 말하죠. 9기 어땠어요? 내 맘이에요. 7기부터 얘기해요. 오래됐으니까. 어디서 지금 좀 덤비는 겨? 아니, 7기가 제일 뭐지? 기억에 더듬어 보세요, 지금. 저는 제일 핫하니까. 저는 핫하니까 기억이 사실 잘 안 나요. 로마 생각하면 좀, 저희가 그 왜 인터라켄에서 넘어가는데 이제 저희 운전자들은 그 전날 운전자 교육을 받아요. 네. 운전자 교육을 받을 때 그 단장님께서 인터라켄에서 네. 아니 조장단회 그 조장단회 일을 하는데 단장님이 이제 전날 그렇게 말씀하신 게 20km짜리 터널이 있을 거다. 운전자들 조심해라. 정확하게 이제 17km. 네. 17km 터널 길이가요? 네. 끝이 없어요. 네. 가도 가도 터널이에요, 네. 그냥.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부터는 한 600km를 직진만 해야 돼요. 이게 태양이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눈앞에서 막 떨어지지 얘는 뭐 어디 바꾸라는 소리도 안 해요. 이제 직진이니까 600km를 애들이 300km 지점에서 네, 사진 찍어가지고 페북에 올렸지. 예. 300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근데 진짜 지평선만 보고도 달리니까 그때 저 분명히 저기서 보이던 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평선이 있잖아요. 산이 많진 않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집이 있는데 한참 달린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있어. 아 그래? 우리랑 길이 좀 달랐나? 우리는 이탈리아 가는데 너무 꼬불꼬불하고 고속도로가 막 이상한 절벽 위에 있는데 막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갔는데 우리는 길이 달랐어요? 잠깐만. A코스가 인터라켄에서 베네치아로 갔지. 우리는 인터라켄에서 로마로. 로마로 내려갔어요. 아, 로마로 그래서 많이 걸렸구나. 이탈리아 운전이 좀 거칠죠. 네, 트럭들이. 특히, 트럭들이 그게 특히 이제 저쪽 그 제노바. 제노바로 제노바가 이제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 이제 항구에서 물류가 동유럽 쪽까지 쭉 가요. 그래서 거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한 탕이라도 더 뛰어야지. 하니까 좀 과격하게 빨리. 예, 프랑스에서는 트럭은 딱 그 주행 차선으로 한 90도로 90 정도로 속도 쭉 가는데 이탈리아는 없어.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야죠. 운전하는 사람. 아, 진짜 퍽퍽 잘 끼어들어요. 딱 우리나라. 딱 우리나라 트럭 운전. 맞아 맞아. 예. 네. 그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게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질이 좀 남미 스타일이죠. 부산도 좀 격합니다. 깜빡이 켜면 안 껴져요. 택시 한번 타봤 이거 좀 별개인데 택시를 한번 탔는데 나는 택시끼리 경쟁하는 줄 알았어요. 레이싱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탈리아가 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에도 그 재정 그 위기가 왔잖아요. 뭐 그리스 날라가고 포르투갈 이렇게 되고 하면서 이탈리아도 정부 재정 적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관광객들한테 되게 좀 호의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게 좀 있으면 그 정부 재정 적자를 좀 메꾸려고 그러니까 벌금, 그러니까 주차 딱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속 이런 경찰들이 뭐 국내 관광객 가리지 않고 그런 거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 물가가 좀 저렴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네. 근데 기름값이 비싸죠. 왜냐하면 간접세 세금으로 많이 재정 그거를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가 최근에 기름값이 팍 올라서 영국 다음으로 좀 비싼 게 좀 있고. 저희 때 이 말씀을 들었어요. 단장님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조심해라. 막 경찰한테 걸리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일정을 보내고 돌아오다가 제가 운전자 오빠 옆에 항상 앉았어요. 많이. 근데 이제 경찰한테 뭐 때문에 뭘 잘못 봐가지고 걸린 거예요. 창문을 따내는데 갑자기 오빠가 모자를 벗으면서 쏘리 쏘리 귀처리? 다른 애들 다 자고 있는데 저랑 둘이 막 얘기하면서 무조건 불쌍해 보였는데 갑자기 딱 벗으면서 모자를 벗었다 계속 쏘리 쏘리 계속 웃겨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거 때문에 뭐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넘어갔어 쏘리 했어 모자 벗는 것 때문에 완전 빵 터졌어. 아, 그러니까 경찰한테 걸리면요 싸우는 것보단 일단은 잘못을 인정을 하고 네. 빨리 이제 웃으면서 네. 우리는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다 약간 이제 학생한테 이제 관대한 이런 게 아직 남아 있거든요 유럽에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좀 좋죠. 잘 웃고 예 기분 좀 위반하지 말고. 근데 뭐 때문에 길을 잘못 봐가지고 아무튼 뭐 때문에 걸렸었는데 저녁 때였는데 아무튼 그 불쌍한 표정과 모자를 벗는 겸손함. 모자를 벗는 겸손함. 모자 꼭 벗으세요, 모자. 모자 벗으시고. 모자를 꼭 벗어야 되나요? 그게 웃겼어요. 네. 그렇구나. 아,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으면 이탈리아 하면 소매치기. 이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사실 그 이탈리아 그 지하 경제, 이탈리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게 마피아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소매치기도 마피아가 일종의 그룹이라면 이 산하 조직으로 산하 조직 그리고 딱 그 소매치기 단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이제 그 성수기 때는 주요 도시들의 파견도 보냅니다. 자 파리 팀, 자 로마 팀 이런 식으로 파견도 보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 타격이 이주민들한테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유럽에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예전에 그 침략했었던 식민지였던 곳들에서 그 나라로 이주민을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인식도 그렇고 우리도 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그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외국인들하고 바라본 시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유럽은 최소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 당장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주민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만큼 아니지만 이게 있는 거예요. 민생형 범죄로 소매치기로 뛰어드신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갔을 때는 그런 것들 좀 조심하고 자기 집은 자기가 잘 챙겨야 돼요. 잘 챙겨야죠. 사진 찍다가 넋 놓고 있다가 동훈이도 그 어디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지퍼 있는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이만큼 열렸었어요. 걔 거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가방이 이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걔 가방이 고장 나서 그만큼밖에 잘 안 열리는 하필이면 잘못 고른 거죠. 이제 열려다가 안 열리니까 포기를 한 건데 이제 가방은 항상 앞쪽으로 하고. 그치. 옆으로 한쪽 네. 어깨로만 매는 가방은 절대 이거는 첫 번째 타겟입니다. 백팩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팩. 백팩은 뒤에서 누가 봐줘야 돼. 같이 가니까 한 사람이 또 봐줘야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크로스를 메고 겉에 패딩을 입었거든요. 그러면은 조그만 가방은 여기 앞에도 돈 같은 거 넣고 옷 입으면은 괜찮으니까. 여권 관리 특별히 잘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 여권은 꼭 자기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셔야지. 아, 네, 저희가 국경 넘어갈 때 저희 조 다른 조 오빠를 한 명 태웠다가 그 오빠 여권이 없어 자기 돌아갔어요 다시. 맞아. 그 김봉옥 사태라고. 그러니까 자기 2조차를 탔는데 자기 조 트렁크에다가 자기 여권을 두고 2조차를 타고 사본은 있었는데 안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빠른 길로 가려면 스위스 국경을 지나서 가는 게 빠른 길인데 이제 그쪽 길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여권 검사를 한 거지. 근데 보통은 잘 안 하는데. 했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갔잖아. 다시 돌아갔어요. 왔던 길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밤에 도착했어요. 네. 여권은 패스포트라 국경하고 국경 검사는 잘 안 하더라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여권은 비싸요. 그러니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국이 아직 그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아서 해외여행 하려면 일일이 좀 비자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권이 암시장에서 좀 비싸게 팔리거든요. 몇백만 원씩 팔려요. 그래서 예, 저는 여권을 유럽에서 두 번이나 잃어버린. 부끄럽지만 두 번이나 잃어버렸고 두 번 잃어버리면 최근 3년 아닌가 그 두 번 잃어버리면 경찰 조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경찰 조사를 받고 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과정 때문에 잃어버렸냐 한 다음에 보통 10년짜리 여권 주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조사 받고 5년짜리만 딱 줘요. 그러니까 여권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권 관리 잘 하시고. 네, 이 정도로 하죠. 이거 가면 네. 왜냐면 단장님이 조장관 회의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그러니까 특히 그렇죠. 이탈리아나 저희 스페인 갔을 때 특히 뭘 더 조심해라, 뭘 더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현지에 가서도 또 해주시니까 지금 얘기해도 다 까먹어요. 그럼 국제학생증 혹시 다 가져가셨었어요? 저는 아니요. 저도 안 되고. 저희 저는 그거 가져가가지고 은근히 이게 할인이 많이 돼요.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자주 가면 그 만들어가는 게 좋죠. 모나코에 네. 거기도 그 열대 정원도 그랬고 이게 재학생증 만들어 가면 많이 할인이 됩니다. 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옵시다. 네, 빨리. 네.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뭐 날 세겠다 날 세겠어. 저는 이제 로마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콜로세움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전설 같은 게 이게 뒤를 돌아서 이렇게 동전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5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곳에. 아 트레비 분수요. 네. 그걸 해가지고 이제 뭐 이건 미신 같은 건데 이번에 10km 가게 되지 않았을까. 뭐. 미신이야.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예, 예 그. 전철 타기도 되게 편하게 돼 있고 거기 트레비 분수 가는데 뭐 파르테논 신전인가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있지 판테온 신전 그 뭐지 신전은 신전이죠 어. 거기도 그 돔 그 돔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뭐 인체역 그것도 되게 좋았고 비가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그리고 그 있는. 옆에 있는 현승이랑 같이 그 바티칸에 갔었는데 바티칸에서 좀 실망을 했던 게 이게 그래도 교회 가장 높은 곳이라고 성지인데 그 성벽이 한 5m 정도 되나 성벽이?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밖에서 기다릴 때 거린 분들이 걸베이 네, 네, 막 이렇게 막 구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네. 근데 딱 티켓 바티칸에 들어가려면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네. 티켓을 끊고 바로 들어가니까 완전 다른 세상. 여기는 정말 그 구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 네. 근데 뭐 교회가 너무 폄하되는데 이게 뭐 내 옷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서 생각한 게 이거 좀 실망적이지 않나. 예,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근데 로마에서 네. 솔직히 콜로세움 뭐 또 뭐지 베네치아 광장 트레이분 솔직히 말하면 스페인 광장 그러니까 트레이분스를 못 봤어요. 못 봤어. 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가시는 거네. 그 동전에 안 던져서. 아 트레이분스요? 아 트레이분스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하는 게 트레이분스보다. 사람이 더 많다고 트레이분스는 보이지도 않다고 사실 난 로마 하면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이렇게 딱 순위 매기면 항상 이제 파리, 런던, 로마 이렇게 세 도시가 항상 순위에 꼽혀요. 근데 나는 사실 로마는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저도 감동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사실은 사실 파리는 뭐 동유럽 북유럽 어딜 가봐도 파리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느끼는데, 로마는 콜로세움 자체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우와 이런 얘기가 안 나. 어? 콜로세움이네. 맞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뭐 스페인 광장이나 트레이 분수나 아니면 베네치아 광장 이런 데 가봐도 사실 특별하다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오히려 저는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콜로세움 딱 보면서 어떤 걸 느꼈으면, 아 제국주의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딱 그 웅장하잖아요. 이게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마 제국의 그 부흥을 한번 보여주고, 콜로세움이 한쪽에 이렇게 다 부서져 있잖아. 네. 아 제국주의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좀 단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 그거 하나 좀 있었고, 예전에 이제 로마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아테네를 간 적이 있었는데 오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로마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뭐래요? 시민들이 모여서 사람이 네.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스포츠 경기를 봤지. 네. 근데 그리스는 아테네에서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리스 갔을 때, 아 로마 이탈리아인데 자꾸 그리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비유가 돼서, 그 로마는 서양의 그 포악함은 그런 걸 느꼈다면, 그리스는 아 문명 수준이 높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아테네에서 좀만 이렇게 남쪽 바닷가 쪽으로 가면 고시라고 그게 언덕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포세이돈 신전이 있어요. 거기가 보면 많은 터키 군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적 군대가 그곳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경로인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이제 서쪽에 노르망디만 가봐도 방공호 이런 것들이 막 다 설치되어 있고 한데, 하다못해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어놓은 게 아니야. 거기다 신전 지어놨어. 그러니까 터키 군대가 항상 쳐들어올 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거지.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라 저기 신전을 그려 지어놨으니까 계속 내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저길 쳐들어가면 찝찝한 거 찝찝하고 예. 그래서 그 쳐들어가서 점령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가시었던 그 포세이돈 신전부터 부셔요. 아,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리스와 로마의 그 문명 수준이 아 참 다르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꼈고, 사실 로마에서는 저는 좋았던 거는 전 캠핑장이 좋았어요. 캠핑장에서 여름에 냉장고 있어가지고 너무 우와. 그 같은 캠핑장. 그 올라가면 수영장 있고. 냉장고 있었는데. 없구나. 냉장고? 네. 거기 여기 그 우리. 그 벤치 다 뭐라 그러지 그걸? 테이블 엄청 길게 쭉 있는. 아, 이쪽에 화장실이 있고 이쪽에 그 테이블 있고. 있었어요. 아. 거기 냉장고 아,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 우리 거기서 항상 그 뭐 이렇게 단합대 비슷한 거 하잖아, 항상. 아, 예, 맞아요. 제가 캠핑장 좋았죠. 근데 저는 그 콜로세움 앞에 가면 어디 콜로세움 이게 지하철 딱 내려 가지고 우측으로 콜로세움 줄 서 있는 매표소 말고 거기서 조금 더 우측으로 한 100m 정도 더 오면 그 정면 사진 찍을 수 있는 조그만 돌이 있어요. 한 60cm 정도. 거기 위에 올라와 사진 찍으면 대박 잘 나와. 거기 포토존이 있어요. 거기. 그래서 거기 사진 찍고 있는데 보면서 저도 단장님처럼 아 참 그렇게 한때 유럽을 호위 이렇게 하면서 다녔던 그 로마 제국이 그 반이 그냥 정말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좀 뭔가 로마는 솔직히 좀 닦아놓고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좀 너무 힘만 세고 용맹 무식하고 힘만 세는 무식하게 힘만 세다고 진짜 그런 것 좀 느꼈고, 바티칸 투어 저희는 이렇게 바티칸 투어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귀에 꽂고 한국 분이 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티칸 투어 가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전날에 회식을 해가지고 새벽 6시셨나 잠도 못 자고 간 거야. 한 시간 전에 왔어요. 단장님 그날 내장 다 튀어나오고. 단장님 쉬시고 캠핑장에서 저희 바티칸 투어를 한 시간 자고 갔는데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가이드분이 정말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러고 바티칸 투어를 하루 종일 하거든요. 아침에 그 바티칸 성당 보고 꽃볼라 올라가서 그 바티칸 성당 올라가면 제일 높은데 꽃볼라 올라가면 열쇠 모양으로 바티칸 성당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뭐냐 그거 끝나고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 집 가서 점심 먹고 유명한 3대 젤라또 집 가서 젤라또 먹고 이탈리아는 또 젤라또 집 그거 먹고 근데 다 좋았어요. 바티칸 투어는 지금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죠. 아마 조끼리 한번 알아봐가지고 바티칸 투어 신청해서 보는 것도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네, 바티칸은 로마에서 이제 가볼 만한데 쭉 꼽으면 저는 이제 아까 콜로세움은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바티칸도 꼭 가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바티칸 이제 그 투어 신청해서 가이드 통해서 가면 이제 더 이제 별 준비 없이 가도 다 얘기만 들으니까 편하고 좋고요. 아니면 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티칸 하면 가이드 투어 꼭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사실 바티칸에 대한 조금만 공부를 하고 입력적 소양만 있으면 가이드 없이 가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광장은 좀 가볼만해요. 그 거리가 예쁘다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동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젊은 느낌이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광장 좀 가봤으면 좋겠고, 나머지 지역은 저는 사실 자동차로 쑥 로마 시내를 쭉 둘러보는 것만 해도 그 분위기가 느껴져서 나머지는 글쎄요 뭐 트레비 분수도 있고 또 뭐 베네치아 광장도 있고 유명한 데 많이 있죠. 진실의 입도 있고 그 오드리 헵번이 들렀다 먹은 거기 어디야? 그것도 스페인 광장 거기도 있고 그 유명한 데 가보시긴 하세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바티칸이나 콜로세움 그런 데 좀 가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좀 여유가 있으면 나폴리나 소렌토 남쪽을 내려가 보는 거를 예, 권장을 해요. 사실 구기 때 에코스 때 애들 보내고 카프리 섬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그런데 이탈리아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탈리아가 통일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가리발디 장군에 의해서 이제 크게 이제 북 이탈리아랑 남 이탈리아가 통일이 됐고, 사실 이탈리아는 도시 하나하나가 예전에 다 공국이었어요. 뭐, 베네치아 공국, 피렌체 공국, 뭐 이런 식으로 공국이었고, 이걸 하나로 모아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면 되게 좀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경치도 굉장히 좋고, 유럽에서 가장 가고 싶은 도시 20곳 꼽으라 그러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이탈리아예요. 나폴리.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뭐 나폴리, 소렌토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시칠리아 섬 이런 데까지. 그래서 이탈리아가 남쪽으로 가면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경치 좋고 이게 소박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북쪽은 상대적으로 좀 부유해요. 특히 이제 제노바, 밀라노 로 해가지고 이제 삼각지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탈리아의 그 경제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 독립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남쪽 사람들 다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쪽하고 분리하기를 원할 정도로 그 느낌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남쪽에 이제 소렌토라든가 나폴리라든가 카프리섬 이런 데 가보면 좋고. 음식점 이름이어가지고 계속 제가 혼자 속으로 웃고. 음식도 맛있어요. 이탈리아 유럽에서 가장 음식이 맛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뭐 스파게티도 맛있고, 그다음에 그 피자도 맛있고, 그다음에 진짜 맛있는 거는 젤라또. 아 젤라또. 젤라또는 그냥 뭐 이탈리아 어디서 먹어도 맛있어요. 어디서 먹어도 맛있고 이제 뭐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그 젤라또 집 있잖아요. 네. 비싸. 네. 비싸. 맞아요. 있어요. 비싸고, 이탈리아는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한 2.4유로 이용. 뭐 좀 저렴한 데는 1.3유로 정도 많고. 그 우리 캠핑장 근처에 있었던 베네치아 근처에 그 마트가 있었는데 거긴 1유로. 근데 더 많이 퍼지고 더 많. 아, 맞아. 뭐 그렇게 이탈리아 가면 야 어떻게 생각했으면 1유로짜리 그 맥도날드도 맛있더라고. 커피도 맛있고 이탈리아는 좀 그런 게 좀 식도락 이런 것 좀 느껴보면 괜찮을 것 같고. 아 그리고 까르보나라는 우리 생각하는 까르보나라가 아니고. 좀 다르다. 저는 피자는 다른 거 다 별로고 그냥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가 가장 기본적인 피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빵 하면 바게트인 것처럼 이탈리아에서 피자 하면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맛있는 피자집이 맛있는 피자집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또 저희는 로마를 먼저 안 가고 베네치아를 먼저 갔었거든요. 베네치아 진짜 좋지. 저는 별로였어요. 저도 예. 다들 막 아니 거리 자체는 그냥 휑한데 가면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골목골목 돌아다니는 네. 재미가 베네치아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골목골목 보고 싶었는데 저 오빠들이 워낙 그런 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직진.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야 빨리 와. 유리공예가 네네. 되게 유명하죠. 무라노 무라노 무라노. 베니치아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의 도시죠. 네. 해상 도시고. 그래서 뭐 산마르코 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알토 다리랑 탄식의 다리. 탄식의 다리는 어 봤어요. 어 봤어요? 산마르코 그 네. 공장 바로 옆에. 네. 사진도 찍었어요. 왜 탄식의 다리면 범죄자들 사형수들 이제 가면서 네. 바로 이게 넘어가면 감옥인 거야. 여기 이 다리만 건너면 다시는 햇빛을 못 본다라는 생각에 이제 거기서 이제 다리를 건널 때 많이 이제 탄식을 했다고. 근데 거기서 곤돌라를 타지 말라고 하죠. 저는 곤돌라를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이제 곤돌라가 좀 상징적이고 당연히 곤돌라를 타야 된 것처럼 좀 많이 인식들 돼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싸. 네, 되게 네. 비싸요. 한 100유로? 그러니까 흥정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한데 뭐 돈이 있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타볼만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또 대학생들이잖아. 근데 기본적인 그 교통 수단이 베네치아에서는 버스나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포레토라고 수상 버스. 수상 버스를 타고 어디는 다 가는데 사실 수상 버스만 타도 그 베네치아의 대운하, 그 대운하 옆으로 있는 그 길 이런 풍경, 그 다음에 저녁 때 이제 야경, 아. 리알토 다리를 중심으로 한 네. 이쪽을 바포레토를 통해서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저번에 이제 인터라켄 얘기하면서 융프라우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한번 낭만도 좀 느껴보고 나중에 신혼여행 오거나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연인들이랑 왔을 때 그때 한번 곤돌라 타보고 대학생 때는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바포레토 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곤돌라 타면 그 바포레토 지나갈 때 그 물살 때문에 꿀렁꿀렁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표정 안 좋아, 되게 표정 안 좋아. 응. 저희는 그래서 바포레토 타고 저는 또 그 영화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3대 영화제 하면 베니스 영화제 해서 그 바포레토를 타고 엄청 멀리 이도섬을 갔어요. 힘들게 좋겠다. 갔는데 해변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그치? 막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가 중에 하나죠. 모래로 되어 있어요. 유럽은 대부분이 자갈로 되어 있는 해변가가 많죠. 근데 진짜 거긴, 모래 고왔어요. 맞아요. 모래가 곱기로 유명한. 근데 그래서 저는 해변을 포기하고 저는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그곳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해변 좀 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직원 저희가 다행히 그 가까운 곳에 내려가지고 해변을 보고 호텔에 있는 그 프론트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가 그 베니스 영화제 열리는 거기 어디냐고 했더니 나가서 100m 직진하래. 우회전해서 100m 직진해서 알겠다고 하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 거기 내가 지금 TV에서 보던 그 곳이 없는 거야. 도대체 뭔 허허벌판에 이 하얀 건물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에이 설마 저건가 아니겠지 더 걸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물었더니 저기라고 내가 봤던 그 허허벌판에 쓰러져가는 건물 저거라고. 그래서 정말 유럽 사람들의 좀 소박함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베니스 영화제 때 베니스를 갔어요. 전 세계 3대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프랑스 깐느 영화제 독일의 이제 베를린 영화제 가보면 다 소박해요. 되게 세계적인 거장들 배우들 와서 되게 막 삐까뻔쩍하고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 중에 하나는 되게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것보다 내용 그다음에 실제 거기 영화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질적으로 운영하냐 요거에 좀 초점이 되어 있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면 황금 사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딱 이렇게. 왜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의 전당이라서 좀 삐까뻔쩍하게 좀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약간 생각하고 갔는데 제 실수였죠.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치아는 저는 목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진짜 목이 30방 물렸어요. 30방 넘게 물렸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물렸는데 그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독한 놈들. 사실 로마는 더 남쪽에 있어서 네. 여름이 더 덥죠. 그러니까 더위 좀 많이 타는 친구들은 여름에 가면 힘들어하죠. 차라리 겨울에 가는 게 맞아요. 더 낫죠. 로마 가서 처음으로 조장 오프를 했죠. 너 놀아라. 조장 오늘 오프다. 그거 이제 로마에 있을 때 네. 저는 그때 맹장 때문에 맹장이 걸렸어요? 만성맹장이 있어요. 그게 뭐지? 급성은 떼어내야 되고 만성은 그냥 한 달 정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저 아는 분 한 달 동안 참았는데 맹장. 아, 그래요? 네. 저 한 3일 정도 쉬면 괜찮으니까. 그런 게 있구나. 힘들었겠다. 근데 베네치아 갔을 때는 이제 거긴 너무 습해서 죽는 줄 알았어. 베네치아 그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습기가 어마어마해. 거의 여름에 더운 데다 습기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나라 진짜 좀 힘들었죠 그때. 진짜 아우 녹초대요. 아 그래서 진짜 이탈리아는 남부 쪽은 겨울에 가는 게 좋은 이번엔 것 같아. 진짜 겨울에 가니까 이번 습기 가시는 분들은 되게 좋고. 아 둘이 자랑하는 거 봐 좋겠다. 그 베네치아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오면 좋아요. 베네치아도 잘 나갔던 이제 해상 무역의 중심지. 였던 곳이었고 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양의 물류가 교환이 되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그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자본이 거기 베니스를 시작으로 해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뱅크 은행이라는 뜻이요. 베네치아에서 그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돈놀이 외에는 예전에 이제 돈 빌려주고 돈 받고 이게 되게 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걸로 이제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제 돈놀이를 시작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돈에 대한 이게 이제 이율이라든가 이자율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베네치아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 돈놀이를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뱅크. 그러니까 거기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 곳곳에 보면 그 유대인들 유대 자본의 그걸 좀 상징하는 그런 표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베네치아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같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런 거 보면서 거기서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있고 그런 것들 좀 보면 좀 단순하게 와 관광지 와 막 유리 가면 와 가죽 제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르죠. 이태리가 와 구찌 와 프라다 사실 밀라노 가면 밀라노가 또 이제 3대 그 패션 도시 네. 중에 하나잖아요. 파리랑 더불어서. 파리, 뉴욕, 밀라노 네. 이렇게. 이제 8기 때는 밀라노 갔었잖아. 네. 근데 쇼핑 차원에서는 가볼 만하기도 하지만 사실 볼거리는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밀라노를 8기 제외하고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8기 때 이제 여러 이제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밀라노를 넣었던 거였는데 네. 밀라노를 굳이 안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밀라노는 거기 가면 그 성당 하나 있는 거. 네. 그 옆에 그 가리발디 그 장군 동상 하나 있고 뭐 그 외에는 다 그냥 쇼핑 단지 센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밀라노는 공업 도시예요.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축구 좋아하는 AC밀란이나 인터밀란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거 때문에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쇼핑 요거 때문에 좀 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싸지 않는 안 그쵸 텐데요. 맞아요. 예. 네. 여행지로서의 밀라노는 저는 그게 좀 매력이 별로 없는 오히려 밀라노에서 우리 그 캠핑장이었던 좀만 가면 그 꼬모 호수라고 있어요. 꼬모 아, 뭐 들어봤나? 반응 안 좋아 지금. 아니 꼬모 호수 되게 좋아요. 호수인데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뻥 뚫어지는 느낌 들어요. 엄청 넓어가지고. 예전에 그 요구르트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요거트. 아. 예, 거기서 나온 건데 거기가 진짜 이뻐요. 그 다음에 뭐 베네치아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피렌체를 참 좋아해요. 저도 피렌체 가보고 싶어요. 저도 피렌체는 피렌체 이탈리아에서 괜찮았어요. 그렇죠. 피렌체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거기가 르네상스 문화의 발상지예요. 부흥기기도 하고. 3대 거장. 그렇죠. 그 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빈치. 다 거기 출신이요. 거기 다 뭐 최후의 심판 그것도 거기에 있고 다비드상이 유명하죠. 다비드상이 유명한데 그 가끔 이제 필로트 이제 얘기하다 프랑스. 보면 아 필로트가 생각하는 고대 중세 근대를 상징하는 그런 동상들이 있다 하면서 이제 많이 거론하기도 하죠. 중세를 상징하는 게 피렌체 다비드상. 왜냐하면 다비드가 성경에서 우리나라에서 다윗이죠.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제. 피렌체는 그때 당시에는 공국이었는데 힘이 좀 약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던 그런 공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다비드상은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승전한 다윗을 동상을 만들었다면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 좀 이렇게 좀 결의를 좀 다진 이런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국민들의 단결의 어떻게 보면 구심 이런 것처럼 힘을 모아내는 이런 역할을 했죠. 왜 중세를 상징하면 그러다 이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죠. 그 봉건 사회를 상징하는 이제 중세를 상징하는 이제 근대가 이제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근데 드디어 이제 신, 왕이었다가 생각하는 사람 보면 남자가 생각을 해.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근육이 오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사람이 지옥문 앞에서 생각한다는 거는 아 천당기일까? 지옥이 있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는 뭐 다들 그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 근육질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친중심이었던 사회가 왕중심이었던 사회에서 다시 사람, 서민이 등장하는 요거를 상징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피렌체 저는 미켈란젤로 광장에 가가지고 이제 가면 피렌체 전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켈란젤로 광장을 제일 먼저 보고 가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고 싶었던 게 그 냉정과 열정 사이 영화를 보면 그 피렌체 두오모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꼭 피렌체이기도 한데 그 미켈란젤로 광장 가면 그 피렌체 전경을 보면 그 빨간색 지붕? 맞아요. 벽돌 지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두오모 성당에 올라가면 이제 피렌체 전경이 다 보이죠. 아, 근데 걸어서 올라가기엔 너무 힘드네. 걸어서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 피렌체가 영어로 하면 플로랑스. 이제 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좀 화려하고, 화려했던 그 르네상스 시대의 화려함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하죠. 막간 퀴즈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나오지 않은 고대 시대를 상징하는 동상은 무엇일까요? 1번 다비드상. 2번 비너스상. 3번 미켈란젤로상. 4번 황금 사자상. 힌트는 지난 팟캐스트에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 피렌체를 가게 되면 네. 우리는 자동차로 가잖아요. 네. 자동차를 가게 되면 이제 젤로 광장이야? 광장. 거기다가 그 강변 있는 쪽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시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거기 또 가끔 보면 거기서 유명한 사람들, 예술가들이나 화가나 네. 아니면 뭐 심지어 만화가들, 조각가들의 네. 그 공연도 거기 예, 공원에다 전시해놓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서 그 피렌체 전경도 잘 보이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서쪽으로 좀 걸어가서 그 다리 뭐지? 리케오벨리 네, 무슨 다리 하나 있어요. 하여튼 그 다리. 네, 피렌체를 상 이게 아, 예, 되게 이뻐요. 예, 다리. 네, 거길 건너면 이제 다비드 그 동상 있는 광장이 나오고. 바로 앞이었는데 못 보고 왔네요. 거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두오모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아카데미 미술관 뭐 거기도 나오고 네. 이제 거기 다 몰려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초점은 미켈란 광장에다가 주차를 한다는 거. 주차를 한다는 거. 그게 또 다른 뭐 특별한 데 간 데 있어요? 팔기? 아니요. 아, 없어요. 지금 다 이야기 났는데 저는 로마 쪽을 안 가가지고 여기 이탈리아 아까 그 두오모만 가고 다른 데는 안 갔어요. 그래서 또 아까 진수 오빠가 그 베르나 베로나 로미오와 줄리엣에 네. 베로나도 가보면 합니다. 베로나를 가기로 했어. 네. 베네치아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로나에 가면 일단은 차로 가니까 그 성이 있어요. 아, 네, 성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에다 딱 가면 베로나 전경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베로나 그 S라인의 그 강이 있어요. S자. 그 강 전경이 쫙 보이고 바로 밑에가 공연장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주차하기도 좋아요.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하면 보통은 이제 인포메이션, 투어리스 인포메이션 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 들어오면 상가들 쭉 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줄리엣 그렇게 따라가다 보 사람들이 계속 가는 딱 움직이게 보여요.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다 보면은 딱 거기가 줄리엣 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역순으로 가도 돼요. 차 거기다 주차해놓고 역순으로 가도 되고 차로 저 왼쪽으로 쭉 가면요. 곳곳에 괜찮은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걸어서 가기엔 좀 멀거나 대중교통 되게 예쁘더라고요, 타고 대중교통 타고 가기엔 좀 거시기한데 자동차로 쭉 가면 저쪽 강변 따라 뭐 어느 도시든 강변 따라 쭉 가면 괜찮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베로나도 또 이게 가기도 그렇고 이게 좀 그 추천하기도 그렇고 그 안 가기도 그런 게 좀 피사. 아 저도 그 얘기 안 했어요. 예, 피사가 정말 호흡을 파네.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피사에서 호흡을 파네. 딱 그거 하나 이게. 아. 네, 사실 네. 저나 우리 운영진은 피사를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피사 갈 바에 피렌체 간다요. 여기 몇 배인데. 네. 피사 가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다 찍는 사진도 다 거의 똑같고. 맞아. 곧 무너지지 않아요? 그거? 무너지나? 그 동영상 봤어? 피사에서 네. 이거 그 피사 떠받치는 네. 손바닥 피고 사진 찍는 사람들 아, 옆에서 하이파이브. 어떠한 젊은이가 다 하이파이브 하면 지나가는 동영상. 아, 거기 가면 거기 가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 재미, 고 사진 찍는 재미. 외에는 네, 맞아요. 없어요 피사는.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프렌체를 가는 게 훨씬 낫죠. 네. 프렌체는 진짜 확실히 볼 게 많아. 피사에 정말 내려가지고 한 5분 딱 5분만에 이거 찍고 애들이 뭐 더 볼 것도 없대요. 없어. 네, 그래서 내려갔고. 없어. 정말 황량한데 이렇게 그 피사 성 그 성당인가요? 성당 옆에 그게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일단 저는 이탈리아 쪽에서는 많은 이제 기억은 없긴 한데요. 그 이탈리아 쪽에서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알 거예요. 이탈리아는 이제 슈퍼카들의 성지잖아요. 아 역시 우리 곰돌이 푸죠. 차 아, 좋아하죠. 이제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 뭐 마제라티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그 국가 자체 내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그런 시설들을 국립으로 해놓은 게 많아요. 그 밀라노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밀라노 맞나? 하여튼 근데 밀라노 조금 더 위로 올라 제가 밀라노인데 밀라노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몬짜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 나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몬짜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몬짜도 일단 대표적으로 몬짜라는 것이 이제 국립으로 만든 이제 자동차 경기장이에요. 거기가 이제 페라리의 성지인데 그런데 같은 경우 이제 물론 직접 관람하려면 이제 돈이 들긴 하지만 이제 근처에다 대놓고서도 충분히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좋아하니까 볼 수도 있게 해놨기 때문에 수시로 경기도 열리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동차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아서 이렇게 가정부에서 한번 가는 것도 애들이 이제 애들이 또 학생들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여행하다 보면 웬만한 자동차에는 이제 놀라질 않아. 맞아요. 유럽 사람들 특히 이제 페라리 정도 등장을 해야 와 뭐 진짜 아우디, BMW, 벤츠는 이제 지나가도 뭐 택시가 벤츠인데 뭐. 그 밀라노에서 뭐 재밌는 일 없었나요? 아 밀라노에요. 저희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조가 8명인데 이제 저희가 두오모에서 이제 보고 뭐 사진 찍고 이제 각자 쇼핑을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차를 저희가 좀 멀리 세웠어요. 차 될 데가 없어가지고 멀리 세웠는데 이제 거기를 가려고 가는 길에 이제 어떤 큰 젤라또 집이 있었는데 거기 딱 보면은 유리로 돼가지고 초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젤라또 집이 있었어요. 봐서 너무 신기해서 아 진짜 엄청 신기하다 예쁘다 이러고 막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좀 특성이 워낙에 뻥과 이런 서로의 신뢰가 없는 조예요. 저희가 저도 그렇고 워낙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막 되게 놀래키고 속고 이런 걸 그치. 많이 했거든요. 많이 속았어. 네.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진짜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근데 바로 그 오빠예요. 저희가 저랑 조장 오빠랑 이게 또 짝짝꿍 잘 맞아가지고 그 오빠 한 명을 이제 결혼을 했다 한 유부남이다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저희 그 뻥의 중심에 있던 오빠 있었는데 근데 그 오빠 이제 다 같이 그 젤라또 앞에서 사진을 찍다가 저희는 젤라또로 이거 여기 괜찮다 들어가자 먹자 들어갔는데. 오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없어진지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에잇이라고 몇 개 젤라또 먹냐고 정신이 팔렸겠지. 네, 심지어 에잇이 몇 개냐고 해서 에잇 막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노 세븐 막 이랬어요. 아니라고 노 에잇 이랬는데 세븐 계속 이래요. 아니라고 8명이라고 뭐지 했는데 오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유부남이 없어진 거죠. 네, 유부남이 없어진 거예요. 유부남 없어져가지고. 근데 저 그 유부남 진짜 우리가 막 여자친구 피아노 가고 막 이러면서 다 정해가지고 막 거짓말 막 치고 했는데 그거 막 없어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 여기 주변에 있겠지 하고 뭐 주변을 돌았어요. 없는 거예요. 두 시간 동안 연락도 없고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제 막 어떡하면 되냐고 이제 장기 털린 거 아니냐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없었는데 결국에 이제 찾았어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오빠가 저희가 장난하는 줄 알았다고 우리가 숨은 줄 알고 워낙에 평소에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러니까 숨은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막 가서 막 야 나와라 막 하면서 하는데 안 나와서 우리는 당연히 안 나와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빠도 막 나름대로 돌아다니다가 계속 핸드폰을 빌리려고 했나 봐요. 이제 막 한국 사람 하나, 둘, 셋 막 이런 사람들한테 죄송한데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면 한국 사람 아닌 척하고 안 빌려주고 이러는 거예요. 워낙 이탈리아가 또 그렇다 보니까. 계속 사정을 얘기했어요. 했대요. 막 아,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아, 죄송한데 핸드폰 못 불려준다고 한 세 번 정도로 그렇게 했나 봐요. 한국 사람인데도. 차라리 외국인들한테 그냥 평소에 마음을 곱게 써야 돼. 뻥치니까 그래. 결국에는 어떤 가게인가를 들어가서 전화를 빌려서 조정 오빠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하필이면 그 오빠가 로밍도 안 해간 오빠였어요. 핸드폰을 데이터를 다 끊은 상태로 가가지고 자기 핸드폰도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빌려달라고 해서 두 시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저희는 또 어떤 한 언니가 저희 같은 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그 오빠 찾아다니느라 화장실을 두 시간 동안 참아가지고 얼굴이 샛누라져가지고 그날 이탈리아에 진짜 사람 잃어버리고 화장실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언니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말하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그런데 이탈리아가 다 돌길이에요. 당신 죽을 것 같다고 차 달리니까 오빠 제발 조금만 천천히 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할 때 사실 이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팝송 중에 쉬 이렇게 나오는 거 맞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탈리아 참 재밌는 기억이죠. 젤라또. 근데 그 실제로 여행 갔다 오고 나서도 성우가 결혼한 줄 알고 있는 애들도. 네, 저희가 막 여자친구 임신해가지고 뭐 이제 곧 애가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행 끝나고 몇월 며칠 날 결혼한다. 맞아. 근데 결혼 같죠. 끝날 때는 좀 가르쳐 줄 그래. 아직도 모르고 그러면. 아, 근데 한번 그때 저 없었을 텐데 하여튼 그때 진짜로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거 아니었다. 근데 저희 저가 무슨 얘기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 무슨 얘기라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아, 진짜. 성우 오빠가 또 연기파잖아요. 저랑 성우 오빠랑 규철이 오빠랑 셋이 아주 그냥. 이거 실명 그럼 막 하던데. 뭐 어때 어때. 뭐 따질 일 있으면 나와서 따지세요. 아, 네. 네, 출연하시던가 여기. 그걸 특히 잘했어 얘네가. 그 뭐지? 뭐 눈치 게임이요? 게임. 게임도 그렇고 뭐 마피아도 잘하고. 마피아 진짜 잘했어 얘네가. 네. 속인 거 잘해가지고. 네. 정말 단장님이 저한테 맨날 속. 링크 게임 하면 아 진짜 재밌었는데. 잘 못하겠더라고. 옛날에 잘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얘기하다 그런가요? 보니까 집 얘기를 막 한 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어. 그래서 이탈리아는 다들 더웠고 사람 잊어버리고. 뭐 맹장. 별로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아. 젤라토가 맛있다는 거. 이탈리아는 마무리를 정리하면 유명한 곳들보다도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들 중에서 괜찮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유명한 데보다는 그나마 좀 그래도 요즘엔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에요. 이탈리아. 그런 데들 가시는 게 좀 좋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뭘 보는 것보다도 좀 느끼는 이탈리아 분위기,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딴 데는 맛이 없거든요. 사실. 딴 유럽에서 레스토랑 가서 먹어도 맛 없잖아. 스페인 맛있었는데 나는. 스페인? 스페인도 뭐 괜찮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맛이 없으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뭐 젤라또나 피자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피자나 비싸지. 오히려 우리나라 피자보다 훨씬 더 싸잖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즐기면서 좀 같이 온 사람들하고 좀 분위기를 나누는 이런 게 좀 좋고. 이탈리아가 유명하다 이런 것보다도 예전에 그 역사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러면 두 배 세 배 더 많은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탈리아. 그래서 결론은 이탈리아에서 같이 간 사람들과 술을 많이 마셔라. 그런가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술을 많이 마셔라 이런 얘기인가요? 경찰한테 걸렸을 때 쏘리 하고 모자만 내셔서 잊지 마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겸손함. 네. 네. 그래서 오늘 녹음을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두 시간이 지났는데 오늘 처음 온 그 현승이랑 은비 소감 들어볼까요?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 처음에 낯가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유럽 얘기 하다 보니까 다 다른 기수인데도 얘기도 잘 통하고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뭐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가겠습니다. 네, 쉽게 잘 다녀오세요. 가서 같이 녹음하면 되겠네. 네. 전 11기. 11기. 저도 11기. 아우, 뭐, 그 번호표 만들어야 되겠네. 내 아들 50기. 아, 네, 오늘 청소 오빠 어떡하셨어요? 괜찮았어요? 아, 저번에는 눈 그 처음 와갖고 했는데 아, 처음에 괜찮은, 좀 떨었잖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즌 2를 열심히 한번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곰돌이 푸죠. 네, 아, 저는 시즌 2 이후는 혹시 잘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지만 일단 그냥 늘 그래도 재밌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진짜 그냥 제가 항상 늘 말하는 것처럼 술자리에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로 녹음된 것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집 얘기 중에서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스포츠 타월. 후심. 담아놨어. 스포츠 타월은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타월이 이제 빨리 마르고 이제 보관하게 이동. 그런 거 참가자 모임 가서 해요. 네. 하여튼 아니 얘기 잘했어 진짜. 네. 하여튼 오늘 재밌었고요. 이제 진주남은 없었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네요. 없는지 몰랐는데 없었어? 지금 말았어요. 저. 진주남 근데 쪼꼬가. 어 괜찮은데 아, 잘하네. 오, 너무 이렇게 예, 잘 되시네. 막 정선이 같아요. 정선이. 예. 실명 걸어놔면 몰라요 우리. 아니 그 아, 연기 연예인 정선이. 아 정선이요? 네. 아 나 정선이라서 정선이가 누구야? 아 죄송해요. 네. 예. 그럼 이제 단장님. 아 예. 아 저는 뭐 좋네요. 언제나 녹음할 때마다 진짜 그때 당시의 추억들이 생각나서 좋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여행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라서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행을 앞두고 있어서 아 이번에는 아 거기 갔을 때 이런 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28일 날 이제 그 10기가 이제 전체 참가자 모임. 전체 참가자 모임 1박 2일 동안 하는데 그때 도움될 만한 얘기들 많이 해줄 겸 해서. 올 수 있는 사람도, 예, 올 수 있는 사람도 와가지고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 진수 가고, 현승이 가고, 뭐, 나연이 가고 하면. 우리 존데요, 다? 시즌2. 그러네. 우리 출신인데. 그래서 여행 때도 팟캐스트,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는 진주남이 없어서 좀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하지만, 진주남, 이 자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래. 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장난이고. 없던 자리가 너무 커서 제가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다 같이 얘기할 수 있고 항상 느끼는 건데 같은 기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공감하고 서로 좋아하고 한 시간 안에 다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필로트 덕분에 좋은 사람 많이 알게 돼서 기쁩니다. 네, 오늘 녹음도 잘 했고요. 저희는 이제 시즌 1 아, 네.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왜 한 번 더 해야지. 아, 한 번 남았어요? 아, 나 출국하기 전에 한 번 해야죠. 아, 네, 알겠어요. 그러면 네. 오늘 다들 다음번이 시즌 마지막 방송이네요? 네, 다음번 마지막 방송하니까 좀 그렇잖아. 시즌 1 마지막 방송 아, 계속 이어집니다. 네, 네. 알리면서 네. 그땐 진준아 모시죠? 아, 그럼 진준아는 유일한 그러니까 우리의 그 원년 멤버 고정 아, 패널 보고 싶어요 진주남 갑자기 MC가 진주남에서 쪼꼬유로 넘어갔을 뿐이지 고정 패널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오빠 자리 너무 크네요 진짜. 네. 아 우리 진짜 궁금해요. 보고 진짜 고추를 옆에서 이렇게 씹어 먹던. 네. 다음엔 꼭 진주남과 함께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I would join.